인사를 하는 너 마지막을 예감하는 나 Oh wanna change 우리가 사랑했던 때로 무거운 표정을 하는 너 가벼운 농담을 하는 너